잃어버린 bring me up 날 찾아내야 해 한계를 뛰어넘어 이대로 멈출 순 없어 bring me up bring me up wake up we press for time 어느새 그 순수했던 애는 컸어 이제 내가 불안한 사회인 지체계 원 새로운 나와 보호약을 악몰의 삶의 값은 내 가치를 매길 수 없어 난 건 바꿀 수 없는 life 우리 현실이란 가만 속에 죄란 너 삶은 고통 yeah 내가 할 수 있는 건 맞은 듯 불안한 애 너 내 게임에 왜 김에 hate 목표까지 lean you will be like 경쾌 맞춰 난 더 자신 있게 네네 또 다른 날 깨워 건져 있던 희미한 불빛 하나 둘씩 또 맞춰간 게임 Wake me up, wake me up 지금의 날 믿어 oh, 나를 향해 던진 무릎 꿇는 그 질문들 Wake me up, wake me up 비발라 레볼루션 yeah. 정신 바짝 차려 놓지 보삼킨 착각 회색 빛깔 도시들을 탁한 공기와 지겨워진 옮김 서고 빠진 애와 척추의 옹지 차갑게 타락해버린 진실 분열된 주체 속의 껍질 Free love, real 내내 또 다른 날 깨워 꺼져있던 희미한 불빛 Wake me up 눈을 떠 yeah, Wake me up 세상이 원했던 답은 저 시라맨 눈 멀어